서서 당신을 기다려봐도 먼 가로도 쓸쓸한 불빛 내 맘처럼 흐릿해지네. 내 작은 사랑으로 당신의 크신 마음 붙잡을 수 없는 건가요? 이제 지쳐가는 내 마음을 사랑해 줄 수 없는 건가요? 당신을 생각하며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너지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은 모진 슬픔에 눈물만 흘러요. 지나간 아픔을 잊을 수 있다 해도 언제까지 그리워해요.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당신을 잊는 거예요. 지는 내 마음을 바라보면은 모진 슬픔에 눈물만 흘러요. 지나간 아픔을 잊을 수 있다 해도 언제까지 그리워해요. 내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당신을 잊는 거예요. 당신을 잊는 거예요.